우리나라의 리영허 외무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앙골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41돌세에 즈음하여 제오르 제스 레벨루 빈뚜 시코티 대외관계상에게 16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한편 리영허 외무상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앙골라공화국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41돌세에 즈음하여 제오르 제스 레벨루 빈뚜 시코티 대외관계상이 최근 축전을 보내왔습니다.